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멋지고 이쁜 해피데이 친구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흥얼흥얼 노래가 저절로 나오나요? 기분 좋을 때요? 맞아요. 여러가지 크고 작은 일로 날 기쁘게 할 때 우린 정말 신나게 노래를 부르곤 하죠. 오늘 새 찬양 속에서 우리 함께 배우겠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이런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네요. 어린이 구원 찬송 1, 2, 3 날 사랑해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1, 2, 3이라고 숫자를 외치면서 또 4, 5, 6 숫자를 외치면서 또 7, 8, 9 숫자를 외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새 찬양 1, 2, 3 날 사랑해 듣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어떤 귀한 말씀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청장을 받아본 적 있나요? 어떤 초청을 받아봤나요?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즐거워요. 오늘 여러분을 위한 가장 놀랍고 행복한 초청이 있어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죠. 벌써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옆에 성경책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이 보이네요. 그래요. 그럼 선생님도 말씀 주소를 알려줄게요.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이네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요? 벌써 다 찾았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됨을 알게 한다라는 뜻이네요. 좀 더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믿는 것을 뜻해요. 마지막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았다면 주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럼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주 찬양 함께 듣고 2부 선교사 이야기에서 우리 다시 만날게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될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오늘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밀 숫자는 누구누구누구누구 오늘은 무엇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365 나누기 2 2예요. 이 숫자의 비밀을 풀어볼까요? 오늘은 선생님이 산수 문제를 주는 것 같네요. 정말 그럴까요? 영어 버전 스톱 들어보세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나누기 2는 무엇인가요? 계산기를 사용해서 182.5요 라고 이렇게 답을 낸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숫자는 182.5인가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고개를 갸우뚱 할 수도 있겠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여러 어린이 사역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28개국을 다니시며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 해, 그러니까 1년에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선교를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365, 즉 1년을 뜻하는 365일 나누기 2의 의미는 바로 한 해의 반 정도의 날들을 이렇게 해외에서 지내시면서 어린이 전도에 집중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 고개를 이제서야 끄덕이는 친구들이 선생님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오늘도 그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그래요. 기도 준비 준비됐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한 해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사역하실 때 각 국가로 오가는 길의 안전, 건강,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기도 손이 모여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듣고 코리텐붐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코르텐붐 제4장 예수님은 승리자 듣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예수님으로 인해 매일매일 승리했으리라 믿어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죠. 지난주에 우리는 코린의 가족이 다른 친구들을 돕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기억하고 있겠죠? 어떤 민족을 특별히 도왔나요? 그래요. 바로 유대민족이죠. 예수님도 유대민족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사이렌이 울리며 어떤 무언가를 해야만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 유대인들은 비밀의 방으로 최대한 빨리 몸을 숨겨야 했어요. 아주 빨리요. 독일 경찰에게 붙잡히면 안 되니까요. 이들은 언제까지 이런 훈련을 해야 할까요? 우리 그 다음 이야기 귀담아 들어보아요. 게슈타포라고 불리는 비밀 경찰의 습격에 대비해 연습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연습을 마치고 나면 코리는 마리아가 비밀 통로를 통해 나오는 것을 도와주곤 하였는데요. 그리고 오시는 벌써 다시 농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꽤 오랫동안 크림 케이크를 먹어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진짜 습격이 결코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대아가 말하며 한숨 쉬었어요. 그래요. 진짜 습격 때문에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혹시 게슈타포가 그 집을 습격하면 모든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몸을 숨겨야 했어요. 그 집에는 나이 많은 한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두 딸만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했어요. 이런 훈련이 별로 재미가 없었고 모두가 즐기고 있는 시간에 자주 실시되곤 했기 때문에 배씨는 훈련이 끝날 때마다 그들에게 크림케이크를 만들어주곤 했어요. 코리는 손에 초시계를 들고 유쾌하게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기록을 깼어요. 지난번보다 10초가 빨라졌네요. 아직까지 숨을 가쁘게 쉬며 약간씩 떨면서 그들은 식사를 계속했어요. 식사 후에 아버지는 성경을 펼쳐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시편 91편을 읽겠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비밀 장소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코리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오시는 다른 곳에 숨어있는 자신의 부인과 아기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BJ 주위에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부인과 자녀의 주위에도 천사를 보내주실 것을 기도했어요. 언젠가 또다시 사이렌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연습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코리가 유대인들의 집안에 숨겨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게슈타포에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숨어있던 여섯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비밀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나흘 동안 있어야 했어요. 그동안 연습했던 것이 실제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얼마나 가슴 졸이며 조마조마했을까요?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찬양한 곡 듣고 다시 오죠? 어린이 구원찬송 주는 나의 목자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덜란드 경찰이 그들을 도와 그들이 피신하여 다른 피난처로 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때 텐분 가족들을 포함해서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체포되었어요. 게슈타포는 비밀의 방을 찾기 위해 집안 전체를 수색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경찰서로 끌려갔고 그 다음날 슈빙겐 감옥으로 옮겨졌어요. 아버지 텐붐은 체포된 지 열흘 후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슬픔이 없어요. 그곳에 가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한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아버지 텐붐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는 구세주를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텐붐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을 게슈타포의 손에서 구해내는 것은 영광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가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너와 내가 고통받도록 선택하시면 그것은 영광이에요. 예를 들며 학교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놀리는 경우가 있죠? 혹은 여러분이 주일에 축구 시합을 하러 가는 대신에 교회에 가는 것 말이에요. 비록 코치가 아주 싫어하더라도 말이죠. 우리는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통을 허락하세요. 그것은 우리를 그 순간 동안 슬프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았던 작은 고통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영광에 비교하면 너무나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요. 체포된 사람들 중에 베시와 코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두 달이 지나자 풀려났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그것을 겪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수천 명의 여자들과 함께 가축우리에 실려 독일로 끌려갔기 때문이에요. 며칠간 끔찍한 여행을 한 후에 그들은 라벤스 브루크에 있는 여자 수용소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네덜란드로부터 몇 가지 물건들만 가져올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들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 물건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베시가 몸이 너무 불편해서 입고 있었던 푸른실의 턴실로 짠 겉옷, 비타민 한 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그마한 성경책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등록을 해야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들이 등록하러 한 건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실망스럽게도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을 결국 다 빼앗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비타민병과 터실로 짠 겉옷 그리고 성경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궁금한데 이런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한데요. 우리 어린이 코한 찬송 하나님께 말해봤나요? 이 찬양 듣고 나머지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끔찍한 환경 가운데서 당신의 말씀을 너무나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과 여기 있는 다른 여인들을 위해서?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코리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베시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코린, 나 화장실에 다녀와야겠어. 코린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공손히 경비원에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저희 언니가 더는 서 있을 수 없어요. 그 남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을 가리켰어요. 코린은 문을 열었어요. 그렇지만 변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가 화장실인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코리는 다른 경비원에게 물었어요. 하수구를 사용해! 라고 그 경비원은 코리에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문을 꽝 닫았어요. 이제 코리와 그의 언니는 함께 샤워실에 있게 되었어요. 그들 둘만 말이에요. 벼랑간 코리는 그들이 나중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최소한 다른 100명의 여인들과 함께 샤워를 하고 그들에게 입히려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수용소 옷을 입게 될 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베시, 겉옷을 벗어 빨리! 라고 코리는 속삭였어요. 코리는 재빨리 비타민병과 작은 성경책을 겉옷으로 말아서 의자 밑에 숨겨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코리와 언니는 등록하기 위해 방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세요. 나중에 코리와 베시가 샤워실을 떠날 때 그들 모두는 아주 얇은 수용소 옷을 입고 신발 한 켤레만을 신고 있었어요. 하지만 코리의 등은 자그마하게 블록 솟아 있었는데요. 그것은 코리의 목에 걸려있는 작은 가방 속에 들어있는 성경책과 비타민병이었어요. 그녀의 허리도 블록 솟아 있었죠. 이것은 베시의 푸른색 겉옷이었어요. 몰래 어떤 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여인들은 세 번씩 검사를 받았어요. 베시는 검사를 받았지만 코리는 매번 검사를 받지 않았어요. 아마도 코리는 그녀가 어린 소녀였을 때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아빠, 저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까봐 너무 겁이 나요. 그때 코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코리야, 네가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 내가 너에게 차표를 살 돈을 언제 주지? 물론 제가 떠나기 직전에 주세요.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단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그 끔찍했던 수용소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많은 끔찍한 시험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분은 그들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어요. 그들은 벌써 기적을 한 번 경험했어요. 뭐냐고요? 경비원이 성경과 겉옷과 비타민병을 빼앗아 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기적들도 일어났어요. 와,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겠네요.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께도 기도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